이제 연락하지 마. 너 진짜 개별로니까 근처에서 숨도 쉬지 마. 내 산소 아까우니까. 그녀는 예뻤는지 안 봐도 JPG. 그녀와 빠져 있을 때도 네 입은 둥둥 떴겠지. Every time I made you something from nothing, you know I built you up. Every time I made you something from nothing, you know I gave you my all. Oh, now you got me fucked up. Oh, don't get it twisted, I'm moving on. Oh, now you got me fucked up. Oh, 내 미소는 뒤집어졌어. Baby, 너는 너무 위에 지옥불에 떨어져라. 길 가다가 넘어져라. 진짜 개별로니까 나 혼자일 거란 착각하지 마. 네 친구랑 있으니까. 넌 지금 뭐 할런지 내게 좀 훔쳐보겠지. 본 적 없다 거짓말해 대도 그녀에겐 티가 나겠지. Every time I made you something from nothing, you know I built you up. I made you something from nothing. You know I gave you my all. Oh, now you got me fucked up. Oh, don't get it twisted, I'm moving on. Oh, now you got me fucked up. Oh, 내 미소는 뒤집어졌어. Baby, 너는 너무 위에 지옥불에 떨어져라. 길 가다가 넘어져라. 충분히 별로니까 내 인생의 유일하게 걔가 친 건 너야. 개별로 개별로